앞엔 I were pro 돈 앞엔 뭐도 없는 완전한 넌 프로 제대로 PSM 하시고 있네게도 무슨 짓을 하게도 이 더러운 성 지워 상대도 하지만 어제 우리가 아니야 No just do not touch me I'm not a Piero 더 넓은 하늘을 던지고 살고 싶어 잘 봐, 너무나 멋져. No, just do not touch me. I'm not